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온 대로 시므온 지파의 회복 속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회복 속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열두 아들에게 유언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주를 쏟아냈죠. 시므온과 레위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 반복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열두 지파의 조상들로서 이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나중에 그 후손 지파에게 가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들을 저주한다. 이것은 야곱 개인의 생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친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저주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여 예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열두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조상으로 있는 이 시므온 지파에 관한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므온 지파가 저주를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 저주를 받고 있죠. 이 시므온 지파가 저주를 받게 되는 과정,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이 시므온은 동생 레위와 함께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다가 떠난 뒤 세겜에 도착한 지 약 10년이 다 되어갈 때, 세겜에 도착한 지 약 10년이 되어갈 때 자신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이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몸을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이방족속들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몸을 빼앗기죠. 이때 디나의 동복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신령한 예식 할례 예식을 이용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시킨 다음에 무참히 죽이는 무자비한 살육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무자비한 학살을 했던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게 된 것이죠. 그 저주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곱 중에서 그 후손이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점점 사라질 것이다. 무서운 저주죠. 점점 씨가 마를 것이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광야 노정 가운데 홀로 인구가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훗날 시므온 지파는 광야 40년 노정 가운데 홀로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저주가 응한 것이죠. 같은 죄로 저주를 받은 레위 후손, 레위 지파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동족 3,000명을 살육하는 용감한 헌신으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흩어져 없어져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살육한 후 레위 지파는 오히려 장자 지파로 올라가죠.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조상 시므온이 받은 저주를 회복하기는커녕 가나안 입성 직전 마지막으로 41번째 진친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의 집단적 간음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주도하고 말았습니다. 주도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지파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라는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바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죄악을 민수기 25장은 담고 있죠.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인해 연병이 돌았습니까? 바로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부올에게 부속됐죠. 그 모압 여인과 집단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이들의 제사는 간음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빠진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한 종족 중 한 족장이며 그랬어요. 2만 4천 명이 집단 간음으로 죽어갈 때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 리더인 바로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 간음을 했어요.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 간음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 집단 간음 사건의 주도자가 시므온 지파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가는데 그때도 족장 시므온 지파의 리더가 간음을 하고 있다. 바로 시므온 지파가 이 집단적 간음의 죄악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는 수많은 그 인구가 여기서 집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차 군인 개수,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1차 군인 개수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를 보면 12지파 중 세 번째로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노정 초기에는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어요. 그 숫자를 보면 민수기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만 9,30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평균보다 훨씬 많은 5만 9,300명이 광야 노정 초기에 바로 시므온 지파의 장정의 수였어요. 그런데 2차 군인 계수, 이것은 바로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집단적 간음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이후에 계수했습니다. 이 두 번째로 군인 계수했을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12지파 가운데 꼴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꼴찌였다. 광해 누정 말기에 센 것이죠. 그 숫자를 보면 민수기 2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만 2,200명이었더라.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떨어져 있습니다. 2만 2,200명. 1차 군인 계수 때 세매진 5만 9,300명에서 광야 노정 말기에는 2만 2,200명으로 줄어 있었다. 무려 3만 7,100명이나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라졌죠. 1차 계수 때보다 무려 63%나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보면 보통 늘어났어요. 조금씩. 보통 조금 늘어나는 게 상례예요. 하지만 시므온 지파만큼은 63% 절반 이하로 숫자가 급감했다. 이건 분명한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저주받는 세 번째 과정이죠.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이제 모세의 축복에서 아예 빠져버리고 맙니다.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모자라서 이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열두 지파를 축복하죠. 그 축복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아예 사라져 있어요. 지파 자체가 축복의 내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신명기 율법을 다 재강론한 후에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거에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는 명단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축복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이 축복의 명단에서 아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도 모압 평지에서의 집단적 간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마지막 간음 사건이 시므온 지파의 저주를 응하게 한 거예요. 이때 모세가 레위 지파를 위해 축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그랬어요.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시므온과 같은 저주,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던 레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 축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시 우상 숭배자들을 살육한 사건을 축복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 형제, 자녀할 것 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다 죽였지? 너희들 그래서 축복한다. 바로 이들의 이 살육의 헌신이 흩어짐의 저주를 회복했다고 신명기 33장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므온 지파는 시딤에서 있었던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집단적 간음과 집단적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오히려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그 야곱의 저주가 현실화되어서 모세의 축복에서 아예 제외되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숫자도 줄고 축복에서도 빠져버리고 가장 비참한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네 번째 시므온 지파가 저주받는 네 번째 과정이죠. 결국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서도 독립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비참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열두 지파가 균등하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데 거기서도 빠져버립니다.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시므온 지파, 가나안 입성 후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도 아주 굴욕적인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와 대등하게 기업을 얻지 못하고 강성한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유다 지파의 기업을 나누어 갖는 치욕 중에 치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을 많이 얻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논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 단독적으로 한 지파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랬어요. 다른 지파는 다 독립적으로 기업을 얻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인구도 적고 하나님이 제껴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도 같은 말씀이죠.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분깃을 받았는데 시므온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받은 유다 지파가 나눠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죠. 시므온 지파가 저주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극적으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인구가 흩어지고 감소되고 또 모세의 축복에서도 빠지고 가나안 땅에서 단독적으로 기업을 얻지 못했던 그 시므온 지파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압축하여 담아놓고 있는 역대상 족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역대상 족보에 살짝 나옵니다. 역대상 족보가 기록된 역대기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영어 성경의 구약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역대기 성경입니다. 역대상하가 구분 없이 역대기 성경이 구약의 마장 마지막 원문 성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역대기 족보는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구약 전체의 최종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가 구약 성경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핵심 지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라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역대기 족보예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중심에 있는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중심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상 4장은 이 중요한 비중을 가진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그동안 늘 어둠 속에 갇혀 지냈던 시므온 지파를 아주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유다 지파와 함께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나누어 가졌죠. 유다 지파에 빌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족보의 가장 중심에 유다 지파가 있을 때 거기 함께 들어가 있는 오히려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된 것이죠. 특별히 역대상 4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많은 분량을 시므온 지파에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록된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유다 지파만큼 많은 분량을 역대상 4장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할애하고 있다. 뭔가 그들에게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사라져갔던 시므온 지파가 갑작스럽게 역대상 족보의 중심에 유다 지파와 함께 당당히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동안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가 히스기야 때 와서 히스기야 왕 때 와서 놀라운 회복과 번성의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막판에 가서 그것도 언제요?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시므온 지파가 놀라운 번성을 맞이했기 때문에 역대기 4장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역대상 4장 38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이 위에 농명된 좌, 그 위를 보시면 시므온 지파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 지파예요. 그들은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질 거라는 그 시므온 지파 자손들이 역대상 4장 38절 말씀 보시면 더욱 번성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번성한지라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 로브, 이 로브라는 단어는 많음 이런 뜻이에요. 많음, 많다. 또 한 단어 히브리어 파라츠, 파라츠와의 합성어예요. 파라츠는 어떤 뜻이냐면 뚫다, 돌파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브, 많다, 파라츠, 뚫다, 돌파하다, 증가하다. 즉 더욱 번성한지라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많아지되 단순히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많아진 게 아니라 주변을 뚫고 돌파해서 그것들을 점령해가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시므온 지파가 받은 저주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죠. 이들은 연약해서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왠지 모르게 주변을 뚫고 하나씩 점령하고 돌파해서 많은 숫자를 늘려갔다. 그리고 이 더욱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 때를 가리켜 역대상 4장 41절은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란 어떠한 때를 가리킵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바로 남유다와 쪼개져 흘러갔던 북조 이스라엘 민족이, 북조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살아남게 된 때를 가리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남조만 살아남아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4권의 연대표를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 연도를 주전 715년에서 주전 686년까지로 기록하고 있죠. 공식 통치 연대입니다. 그런데 연대표를 보시면 히스기야 시작 연도 옆에 729년이 가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와 공동으로 통치 시작한 연대가 주전 729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죽자 주전 715년부터 단독으로 통치한 것이죠. 즉 엄밀히 말해 히스기야는 주전 729년부터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해당하는 주전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앗수르에 의해서. 여기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가 소속되어 있죠. 그들이 다 거기 있다가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해 시므온 지파는 놀랍게도 본래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원래 앗수르에게 함께 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거기에 빌붙어서 그 기업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인 시므온 지파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죠. 만일 시므온 지파가 자체적으로 강성해서 자체 독립기업을 갖고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서 이때 함께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유다지파에 빌붙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피하고 남유다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바로 이때가 히스기야 때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함과 동시에 시므온 지파가 번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 후 700년 만에 시므온 지파가 회복된 것이죠. 두 번째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 자손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더욱 번성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그동안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열두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점령해 나겠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록 남유다의 기업을 함께 공유하며 거기에 얹혀 사는 연약한 신세였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그동안 선조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다른 열두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점령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4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라, 씨도 남기지 말고 통원하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마지막으로 수행한 주인공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정복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역대상 4장 4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그랬죠. 더 이상 저주받은 시므온 지파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들은 모호님 사람을 쳐서 진멸했다고 그랬죠. 모호님 사람이란 마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온 사람. 가나안 족속이 이들을 쳐서 진멸했다. 아까 얘기했던 더욱 번성의 역사입니다. 더욱 번성의 역사. 뚫고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는 이유를 가리켜 거기 양떼를 먹일 목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므온 지파는 양떼가 이때 번성했다는 거예요. 지파가 번성해서 양떼가 번성해서 주변에 또 다른 이방 민족을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분명 흩어짐의 저주가 아닌 번성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역대상 4장 42절 43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또 다른 정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말렉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광야 누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치며 괴롭혔던 민족이죠. 하나님이 시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민족이죠. 그 아말렉 족속 남아있는 잔재 세력들을 바로 이 시므온 자손 중 500명이 다 쳤다.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한 시므온 지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시므온 지파의 극적 회복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중대한 열쇠는 바로 신앙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보여주는 구속사적 교훈, 저주를 받고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중대한 열쇠는 다름이 아닌 신앙 회복에 달려있다. 시므온 지파가 급속도로 갑작스럽게 번성하기 시작한 때를 가리켜 역대상 4장 41절은 히스기야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라고 강조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부패한 신앙을 깨끗이 청소했던 종교개혁의 대명사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가 번성했다. 바로 히스기야의 영향을 시므온 지파가 통째로 받았다는 거예요. 즉 시므온 지파는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선조들이 잃어버린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어서 선조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말씀에 새롭게 순종한 결과 그 자손과 가축이 폭발적으로 불어났고 그 힘으로 남은 가나안 땅을 힘있게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흩어짐의 저주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원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편승한 것이죠. 그동안 내 조상이, 내 선조들이 계속 죄를 짓고 바알볼에게 부속되고 간음하고 이런 죄로 흩어지고 흩어졌지만 이 자손들이 정신 차리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나의 종교개혁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을 회복한 결과 더욱 번성의 축복이 이때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재 내가 남에게 빌붙어 살아야 하고 남에게 눈치 보며 억눌려 살아야 하는 나약하고 비천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시므온 지파와 같이 구속사 말씀 운동에 내가 믿음으로 뛰어들 때 나에게 임한 저주가 풀리고 잃어버린 축복을 두 배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역사가 이걸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역전의 역사죠. 두 번째, 시므온 지파 회복이 보여주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4장 이 유다 자손의 족보와 시므온 자손의 족보 이 각각의 끝을 보면 모두 족보 후에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죠. 유다 지파의 족보 끝에도 이야기로 끝나고 같이 붙어있는 시므온 지파의 족보 끝에도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그 지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자손의 족보 뒤에 붙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야베스, 고통, 수고란 이름의 뜻. 저주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그의 모든 저주가 회복되는 역사,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또한 시므온 자손의 족보 뒤에 붙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므온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역대상 4장 38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하를 포함한 이 역대기 전체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제2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역대상 4장 족보 끝에 붙은 이 야베스의 기도와 시므온 지파의 번성 이야기들은 모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내 선조들이 받은 저주를 이기고 나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비록 내 선조가 저주를 받아 죄악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지만 내가 지금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내 당대에 회복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 유다 지파의 족보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 뒤에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조상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또 내 자신 때문에, 그 모든 죄악들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바닥을 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베스처럼 기도로 매달리고 시므온 지파 자손들처럼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릴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뿐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물질의 지경, 건강의 지경, 자녀의 지경 모두 두 배로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므온 지파 회복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그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14만 4천,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을 이루는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당당히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중요하죠.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사건보다 계시록에 가서 누가 남느냐, 주님 재림할 때 누가 우뚝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주의 재림을 맞이할 영적 12지파, 14만 4천을 이루는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7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씩 각 지파별로 뽑아서 14만 4천 구원받을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시므온 지파 1만 2천 명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마지막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섬,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문이 있는데 그 열두 문 가운데 한 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완벽한 회복의 증거죠.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문에 한 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랬어요. 여기 열두 문에 기록된 열두 지파의 이름들, 그것은 바로 계시록 7장에 기록된 14만 4천을 이루는 그 열두 지파입니다. 그러니 시므온 지파도 한 문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이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30편 5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주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께 죄지어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므온 지파 회복의 역사를 담은 구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설사 받았다 할지라도 시므온 지파와 같이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신앙의 갱신이 있기만 한다면 어둠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은 그쳐지고 기쁨의 새 아침을 우리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은 10일 동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모든 죄악을 주시는 말씀의 불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가운데 사순절이 모두 끝나는 날 시므온 지파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로 기적적으로 강권적으로 부활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므온 지파의 기적적인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믿음이 한순간에 회복될 수 있다는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를 시므온 지파의 심정으로 지금의 내 처지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 죄악을 말씀의 불, 기도의 불로 태우고 온전한 신앙의 갱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번 사순절이 다가기 전에 시므온 지파와 같이 더욱 번성하는 번성의 축복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곳 늘품영상교회도 그동안 잠잠하고 그동안 정말 낙심하여 있었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시므온 지파와 같이 두 배 이상으로 더욱 번성하는 하나님의 참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습니다.